것을 바라지만 I can be your hero 이런 말이 가당키나 아니든지 모르겠어 정말 근데 꼭 해야겠어 your own mind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You can call me say I'm fine I'm a new generation, I pop my I'm a new superhero, I pop my 내가 가진 건 이 노래 한다 Let me say all the time, I cop my I'm a new generation, I pop my I'm a new superhero, I pop my 내가 가진 건 이 노래 한다 Let me say all the time, I cop my 가끔은 이뤄진 것 두렵게 사랑을 느낀 너무 많이 생겼기 누구만의 너도 이제 곧 다 푸시 자기 어서 그냥 하던 거나 잘해 그래 너는 영원 이거 봐 주소는 늙어 잡아봐 그 숨었다만 보니 답만 부른 바로 날라 가게 나 불러줘 솔직하게 두서만 넘어지는 게 너희들을 실망시키는 게 그래도 내 온 힘을 다해서라도 난 꼭 너희 곁에 있을게 다시 넘어지겠지만 다시 실수하겠지만 또 지는 투성이겠지만 나를 믿어 난 히어로니까 돌려 내 양파 Keep ballin' ballin' still back 눈 뜬 내 hero but still a miracle 양매 몰래 상처만 But bowling bowling 질방탄 아파도 힘을 두려움은 뒤로 안 방만 I'm a new generation now I'm a new superhero I'm